10월의 막바지에는 축구열기 때문에 극적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날씨는 조금씩 조금씩 차가워졌고요. 세월은 전혀 루즈타임 없이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인생을 2시간짜리 영화로 편집한다면 아마 누구나 다 아주 극적일 겁니다. 하지만 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죠.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평범하고 밋밋해 보이는 달이 이 11월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11월, 이 달에는 신문의 그 대문짝만한 활자들이 좀 더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또 TV의 9시 톱 뉴스는 11월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톱 뉴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세상 일도 차분하게, 사소하게 그렇게 흘러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넉넉한 마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게 되네요. 놀랄만하고 드라마틱한 일들은 그저 운동 경기나 영화에서 구경하면서 말이죠.

소설 여자의 남자. 멀어지는 뒷모습에 입술 깨물다 둘러본 세상이 너무 막막해. 김한길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 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용의 찾아왔구나. 예. 드디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100. I just know that I've been here before. I just know that I've been stuck here like this one fucking time before, you know that? Yeah, there's not another road anywhere that looks like this road. I mean exactly like this road. It's one kind of place, one of a kind. Like someone's face. Like a fucked up face. When the night winds blow up a swamp, His heart is a feather, in all kinds of weather, he sings his cattle call. And he sings with an old western drawl. Singing his cattle call. 영화 아이다호의 첫 장면, 그리고 에디 아놀드가 부르는 캐틀콜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삭막한 길. 그 길 가운데 마이크가 서 있습니다. 난 도로 감시가야. 길 모양만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언젠가 와본 적이 있어. 이런 길은, 정말 이렇게 생긴 길은 아무데도 없어.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곧 죽음 같은 잠에 빠져들지요. 마이크에게 있어서 잠은 곧 꿈입니다. 마음의 고향인 어머니, 어머니를 찾는 꿈. 영화 아이다호를 통해서 우리는 한 명의 배우를 발견했죠. 남창에다가 수면 발작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청년, 마이크, 리버 피닉스. 이 리버 피닉스가 10월 31일 일요일 밤 LA 근교 한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떠났다는 얘기도 있고, 사인은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말 참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이 소식이. 막 피어오르는 꽃봉오리가 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어쨌든 영화 아이다호는 리버 피닉스에게 베니스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안겨주었고요. 그 뒤에는 더 이상 반항아라든가 무서운 아이 뭐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지 않게 됐죠. 대신에 실력파 배우로 이제 인정받게 됐는데요. 카리스마적인 매력을 풍기면서도 왠지 슬픔을 토해내는 배우 리버 피닉스. 그의 출세작은 로브 라이너 감독의 로드무비 Stand By Me였습니다. just as long as you stand,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me. Whenever you're in trouble, won't you stand by me? Oh, stand by me. Benny King이 부른 Stand By Me, 영화 Stand By Me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River Phoenix는 1970년 8월 23일 60년대 반전운동가이자 시인이었고 작곡가이기도 했던 아버지 존 피닉스와 어머니 엘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리버라는 독특한 이름은 헬만 헤세의 소설 시탈타에 나오는 목숨의 강, 여기서 따온 것이라고 하죠. 또 일설에는 그룹 듀란 듀란의 노래 리오에서 따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스페니쉬로 리오는 강이란 뜻이죠. 이렇게 자유주의자이며 히피였던 부모 때문에 리버 피닉스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남미 여행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10살 때 플로리다에 겨우 정착합니다. 그런데 리버 피닉스가 연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하죠. 어머니 엘린이 여감독 페니 마샬의 친구였었거든요. 80년에 페니 마샬의 소개로 어머니 엘린은 방송국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어머니를 따라다니다가 TV 감독들의 눈에 띄게 된 겁니다. 그래서 TV 드라마 판타지, 명성 이런 작품에 출연을 한 뒤에 영화에 데뷔합니다. 조 단테 감독의 눈에 띈 것이죠. 조 단테는 당시에 외계인과 새 소년의 모험을 그린 SFX 영화 익스플로러스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자, 리버 피닉스가 데뷔한 영화 익스플로러스의 엔드 타이틀 들어보죠. 영화 Explorers End 타이틀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시네마 뮤즈를 기대하셨던 분은 웬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리버 피닉스 23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리버 피닉스의 소식을 듣고 그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급히 그의 인생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러스를 찍고 이 시기에 바로 리버 피닉스는 학교를 그만뒀죠. 집에서 독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구속되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이었는데요. 그가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영화는 87년작이었습니다. 지미 리어든. 이 영화는 17살의 소년이 36시간 동안 겪는 체험을 그리고 있는데요. 영화는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리버 피닉스는 작품 선택에 아주 까다로워지죠. 연기나 인기보다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것처럼 영화가 창조한 인물이 아니라 인물이 창조하는 영화. 여기에 더 염두를 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선택한 영화가 바로 시드니 루멧 감독의 사회 드라마 허공의 질주, 러닝 온 엠티입니다. 부모의 반국가적인 전력 때문에 음악에 대한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소년의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였죠. 이 영화로 그는 미국 비평가 협회의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요.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후보에도 올랐죠. 이 밖에도 그가 출연했던 그리 많지 않은 영화들 보면요. 바람둥이 길들이기, I love you to death가 있었고요. 샌프란시스코의 하룻밤, Dog Fight, 또 Mosquito Coaster, 인디아나 존스 3부작에서도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린 인디로 출연했었습니다. 리버 피닉스는 생전에 헐리우드에서 아주 놀라운 집중력과 직관력을 소유한 몇 안 되는 연기자로 꼽혔었는데요. 작품의 캐릭터를 자신에게 맞춰서 연기했었지요. 이런 천재성은 영화 아이다호에서 절정을 이뤘었고요. 아이다호를 찍은 뒤에 미국의 차세대 기수로 손꼽혔던 리버 피닉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리버 피닉스의 고뇌하는 모습, 그 반항적인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가 최근에 촬영했던 구스반 산트 감독의 Even Cowgirls Get the Blue, 또 샘 셰퍼드 감독의 말하지 않는 혀, 사랑이라 부르는 것, The Thing Called Love, 이런 신작들의 촬영을 다 끝마치고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촬영을 끝내기도 전에 세상을 떴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영화 속에서 리버 피닉스를 볼 기회도 이제 선택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를 생각하면서 그가 미처 다 밟지도 못한 그 길을 생각하면서 영화 아이다호의 캐트콜 한 번 더 들어보죠. 에밀루 해리스의 노래입니다. The cattle are prowling, the coyotes are howling, way out where the donkeys bawl. Their spurs are jingling, the cowboy is singing this lonesome cattle call. Yeah. night winds blow up the squall. His heart is a feather in all kinds of weather. He sings his cattle call. Brown as a berry, brown right in the berry. 영화 길 중에서 니니로서의 트럼펫 연주로 들어본 젤소미나였습니다. 지난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는 페데리코 펠리니와 그의 아내 줄리에타 마시나를 볼 수 있었어요. 그날 특별 명예상을 받은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은 단 한 사람의 이름만을 호명하고 싶다면서 객석 쪽으로 시선을 보냈는데요. 바로 거기에 평생의 영화 동지 줄리에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앉아있었죠. 길, 카비리아의 밤, 8과 2분의 1, 달콤한 인생, 아마르코드, 진저와 프레디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긴 페데리코 펠리니가 심장과 호흡기 장애로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바로 지난달 17일에 전 세계에 알려졌었는데요. 그도 결국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10월의 마지막 날,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은 1920년 1월에 태어났어요. 북이탈리아의 휴양지 리미니에서였는데요. 어릴 적에 그는 서커스단에 들어가려고 피에로 무리에 섞여서 가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린 펠리니에게 서커스는 그야말로 별세계였으니까요. 사실 그는 진짜 서커스 단장이 된 셈입니다. 카메라와 조명, 많은 스텝과 배우들, 이들이 드나드는 촬영 현장과 또 이들을 거느리고 온 세계를 누비는 그 로케이션, 이것이 바로 현대의 서커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펠리니 감독은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영화 속에 그 친숙하고 그리운 얼굴들을 담기 시작합니다. 유랑인 시골 젊은이들, 그리고 밑바닥 인생들. 펠리니 감독은 그들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신성을 발견해냅니다. 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 버려져 있는, 아니면 구석으로 내몰려진, 소외당한 그런 인간다움. 이 휴머니티는 젤소미나와 카비리아처럼 가슴 아프게 표현됩니다. 이런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은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 밑에서 조국의 현실 영화를 배우게 되는데요. 로셀리니 감독 하면 이탈리안 네오리얼리즘을 대표하는 그런 감독이죠. 하지만 그는 1960년 그때부터는 자신의 영화 세계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갑니다.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은 이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 대신에 브루즈와 인텔리게층, 이들까지도 화면에 담기 시작하죠. 무대도 시골의 어느 마을이 아니라 가톨릭의 총본산인 바티칸, 그리고 수많은 영화 프로덕션이 있는 로마로 바뀝니다. 중견 영화감독던 펠리니의 세계죠. 이런 펠리니의 변화된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은 달콤한 인생, 라돌체 비타지요. 신이 떠나버린 현대 문명 사회를 상징하듯이 헬리콥터 한 대가 예수상을 매달고 사라지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영화. 라돌체 비타, 달콤한 인생의 테마, 헨리 맨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죠.

더 이상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고민하는 영화감독 구이드가 주인공인 영화죠. 이 8과 2분의 1이 감독 자신의 영화라면 인터뷰스타는 영화에 관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태리 치네치타 촬영소 창립 50주년 기념작품이죠.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아내, 동시에 그의 분신처럼 여기는 배우 줄리에타 마시나, 그리고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 또 주옥같은 각본을 써준 트리오 피네리, 엔니오 플라이아노, 세 번이나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한 피에로 게랄디, 이들 모두가 또 한 명이 있죠. 영화음악가 니노 로타. 모두 펠리니 식구들입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은 자신의 인생과 생각을 영화로 아주 끈질기게 느긋하게 표현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리버 피닉스에 비해서 그는 확실히 그에 비해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는 갔지만 분명히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온 예술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가 노익장을 과시하며 만든 영화죠. 83년에 항해는 계속되고, 엘라 나베바 중에서 듣습니다. 세르비안 러브송. 페데리코 펠리니가 83년에 찍은 영화 항해는 계속되고 중에서 세르비안 러브송이었습니다. 시네마 뮤즈라는 시간을 접어두고 오늘 지난달 10월 31일 엊그제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리버 피닉스, 그리고 자신의 천수를 다 누린 페데리코 펠리니, 이들의 죽음을 아쉬워하면서요 그들의 인생 얘기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이고요. 천수를 다 누린 페데리코 펠리니에 대해서도요. 자, 그 아쉬움을 짐 모리슨이 낭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도울스의 맨 마지막 장면에 파리에 묻혀있는 짐 모리슨의 묘를 카메라가 잡지요. 바로 그때 흐르던 곡 The Seaford Garden입니다. 와우, I'm sick of doubt. Live in light of certain south cruel bindings. The servants have the power. Dog men and their mean women pulling poor blankets over our sailors. I'm sick of dour faces staring at me from the TV tower. I want roses in my garden bower, dig. Royal babies, rubies must now replace aborted strangers in the mud. These mutants, blood meal for the plant that's plowed. Take us into the severed garden. You know how pale and wanton and thrillful comes death in a strange hour, unannounced, unplanned for, like a scaring, over-friendly guest you've brought to bed. Death makes angels of us all and gives us wings where we had shoulders smooth as raven's claws. Dress. This other kingdom seems by far the best, and through its other jaw reveals incest and loose obedience to a vegetable law. I will not go. Prefer a feast of friends to a giant family. 신림 사동의 화영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도울쌤의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 The Severed Garden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내주신 양천구 신정 3동의 유정원씨 마치 아주 오랜만에 친구의 편지를 받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옥산 독산 1동의 JK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김기웅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여러분께 띄워드릴게요. 흐르는 강물처럼의 테마 들으면서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